어디쯤에 있을까?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. 혹시 돌아보면 서 있는 너. 용기를 줘요. 말없이 지켜주던 그 마음 알고 있어요. 우리 같이면 그게 꼭 너라면. We can make dreams come true. 꿈꿔왔던 마음 알 수 없던 설레임. 쏟아지는 별빛 지금 이 기분 멈출 수 없어. 지금 내